제6과 호텔 도착. Lección sexta. Llegada al hotel. 안녕하십니까? 방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방 있습니까? Buenos días. ¿Tiene usted habitación libre? 어서 오십시오. 예약을 하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약을 하셨습니까? Bienvenido. ¿Ha hecho una reservación? 네. 조금 전에 김포국제공항에서 예약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포국제공항에서 예약했습니다. Sí, la reservé hace poco en el aeropuerto internacional de Gimpo.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Cómo se llama usted? 브라운입니다. 브라운입니다. Me llamo Brown.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약이 돼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약이 돼 있습니다. Espere un momento. Ya tiene una reservación a su nombre. 어떤 방을 원하십니까? 어떤 방을 원하십니까? ¿Qué clase de habitación desea usted? 전망이 좋은 방을 원합니다. 전망이 좋은 방을 원합니다. Deseo una habitación con una buena vista. 얼마나 계실 겁니까? 얼마나 계실 겁니까? ¿Cuántos días se quedará usted? 일주일입니다. 요금은 얼마입니까? 일주일입니다. 요금은 얼마입니까? Me quedaré una semana. ¿Cuánto es? 하루에 $50입니다. 하루에 $50입니다. $50 al día. Hasta aquí la lección sexta. A continuación escucharemos las palabras principales. 호텔 도착. Llegada al hotel. 방. Habitación. 조금 전. Hace poco. 국제공항. Aeropuerto Internacional. 이름. Nombre. 잠시. Un momento. 전망. Vista. 하루. Un día.